이렇게 심장이 쿵 따스한 온기가 내 몸에 퍼지면서 너랑 물속 빠진 것 같아. 구할 사람 없어 그거는 너도 알지 않나. 이 안에서 섞어내줘 어디 가지 말고 내 주위를 맴돌아줘. 믿겨지지가 않아 나를 묶고 있잖아. 이 모든 게 다 꿈일까 봐. 가만히 있지 못해 난 네가 사라질까 봐 난 가끔은 두려워져 너를 보면 모르겠어. Tell us.